사람이 가장 배고프다는 저녁 6시. 오늘 뭐 먹지? 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 TV와 팝상. 네, 우리 새롭게 같이 방송하게 된 우리 유진 언니를 박수로 모십니다. 아니요. 우리 유진 언니가 오늘 같이 처음으로 하는데 마이크 전원도 안 올리고 방송을 하려고 하셨어요. 기계랑 안 친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정도였을 줄은 몰랐네요. 네, 제가 항상 콘솔을 만질 때도 상당히 버벅대요. 네, 그래서 항상 옆에서 윤정 씨가 도와주시는데 네, 방금 우리 언니가 헤드폰을 벗다가 마이크를 쳤어요. 이 정도로 기계랑 친하지 않은 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항상 그 모니터 뒤에서 윤영 씨랑 민영 씨랑 민영 씨? 미니 씨. 미니 씨랑 같이 긴장했나 봐요. 미니 씨랑 같이 방송하는 걸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또 마이크 앞에 직접 서니까 또 감회가 남다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같이 재밌게 잘 해봐요.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미니 씨 목소리는 약간 하이톤이거든요. 아, 그렇죠. 저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방송을 들을 때 윤영 씨랑 미니 씨의 그런 목소리 조화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듣고 계시다시피 약간 저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고음으로 하면 되죠. 쭉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방송해주세요. 윤영 씨.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느꼈던 게 저는 상당히 한마디로 영화 무식자예요. 항상. 네, 요새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방송 전에 윤영 씨가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네. 언니 뭐 이렇게 오늘 할 영화, 오늘 소개할 밥집에 대해서 언니 여기 가봤어요? 언니 이거 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응이라고 대답한 게 거의 없었죠. 네, 정말 저는 모두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을 물어봤는데도 언니가 안 봤는데? 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재밌는 영화를 알리고 맛있는 밥집을 소개하고 싶은 저의 마음. 이제 유진 언니를 통해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이 방송 첫 시작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요, 윤영 씨? 너무 오래전이네요. 생각나지 않는 저의 새내기 시절만큼 아득한 옛날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방송이 만들어진 게 상당히 우연의 산물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냥 되게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막 헤드폰 쓰고 마이크 잡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나 옆에서 막 지적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윤영 씨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얘가 너무 웃긴 거예요. 되게 먹는 것도 많이 알고. 그래서 야, 우리 같이 먹는 방송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밥 먹으러 나왔다가 이제 술 기운이 좋다고 그럽시다 합시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거죠. 사실 저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었거든요. 진심인 줄 모르고 좋다라고 했던 건데. 근데 윤영 씨 그때 우리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제가 엄청 사랑하는 중국 요리 복성각 갔었어요. 맞아요. 거기도 윤영 씨 추천이었어요. 딱 앉아가지고 메뉴판을 딱 펼쳤는데 말이 완전 청산유수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얘는 여기 있는 음식 다 먹어봤나? 그래서 같이 방송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흥분하면 좀 말이 되게 빨라지고 말이 많아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맛있는 게 앞에 있으면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날도 그래서 아마 좀 말이 청산유수처럼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엄청 흥분해가지고 막 노란 짜장 깐쇼새우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우리 먹었던 짜장면 되게 맛있었어요. 맞아요. 기억에 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보던 까만색 짜장이 아니라 노란 짜장이었어요. 맞아요. 거기 되게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유명한 메뉴가 복성각의 노란 짜장이에요. 저는 그 복성각이 굉장히 오래되기도 하고 되게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당연히 유진 언니가 가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어봤는데 아니 안 가봤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윤영 씨 덕분에 갔죠. 맛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영 씨. 어떤 맛이냐라고 하면은 정말 안 먹어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정말 사실 그래요. 노란 짜장이란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던 짜장이 아니라서 상상도 잘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 제가 항상 막 야, 노란 짜장 진짜 맛있는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은 딱 그 단어만 듣고는 야, 그게 짜장면이냐, 맛 없을 것 같다, 뻥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요. 딱 한 입만 먹으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거. 네, 그 맛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죠. 진짜 정말 맛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당장 복선각으로 달려가게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앞에 딱 앉혀놓고 정말 생생하게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좀 생생한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선각의 노란 짜장은 정말 맛있어요. What? 그게 다예요? 아니죠. 뭐가 맛있죠? 우리 보통 먹는 것 중에서 정말 고기, 맛있다. 고기. 맞아요. 고기. 고기는 맛있어. 맛있는 건 고기. 그 딱 정말 그 공식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란 짜장에서는 고기 맛이 나요. 먹을 때마다 정말 한 수저 한 젓가락마다 고기 맛이 풍풍 나는데 진짜 말하는데 정말 눈물 날 것 같이 맛있어요. 울지 마요. 우리 끝나고 먹으러 갑시다. 네, 좋아요. 제가 사실 이 대본을 새벽에 썼거든요. 감수성이 넘치는 새벽 2시에 혼자. 근데 복선각을 생각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고기 냄새가 막 코에 막 아른아른 하면서 맞아. 그때 먹었던 게 막 기억이 지금 나요. 저도 진짜 맛있었죠. 근데 정말 짜장면 하면 까만색 춘장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복선각 노란 짜장이 짜장면의 새 지평을 열어준 그런 소스 아닐까요? 맞아요. 그게 되게 달짝지근하면서 좀 기름진 맛인데 그 느끼한 기름진 맛은 아니고요. 맞아 맞아. 고기 맛도 막 삼겹살의 비계 맛 이런 게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뭐라고 딱 짚어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약간 그 불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어봤던 정말 맛있는 고기를 떠올리시고 그거를 물처럼 면에 비벼드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자극적이거나 그런 맛이 아니라서 어떤 분은 이거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럴 순 없어요. 또 흥분했어. 흥분하지 마요. 그럴 순 없어요. 근데 정말 뭐 일견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중국 요리다 라고 했을 때 좀 처음 떠올리는 게 약간 강한 맛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쵸. 짬뽕이나 뭐 깐풍기나 이런 게 탕수육도 그렇고 약간 매콤하고 맛이 강렬하고 새콤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란 짜장을 처음 드셔보시면은 뭐 맛은 있는데 하고 약간 긴가민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먹다 보면 그게 아니야. 왜냐면 맛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맛있기 때문이죠. 자꾸 생각나는 맛이죠. 정말 면도 쫄깃쫄깃하고 양도 푸짐하고 이게 되게 첫입에 강하고 자극적인 그런 음식은 먹는 순간에는 맛있는데 사실 맛있다 하고 나오면 끝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 생각이 나는 건 이런 식으로 정말 뭉근하게 차분하게 슴슴하게 맛있는 그런 게 진짜 오래오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담백하고 기름진데 느끼하지 않고 고기향이 듬뿍 나는 노란 짜장이 정말 정말 정말 짜장아리를 하고 계십니다. 윤영 씨.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노란 짜장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른 메뉴는 혹시 없나요? 복선각에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나 그럴 때마다 무서워. 네가.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 안 되겠어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분 진정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짜장 하면 이 노래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근데 진짜 추억의 노래네요. 아 진짜 옛날 생각도 나고 사실 어머님이 냉면이나 칼국수나 이런 거 싫다고 했으면 약간 좀 이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쵸. 하필 짜장면이라서 느낌이 확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짜장면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점심 메뉴 결정하기 힘들 때 꼭 하는 말이 야 그냥 중국집 시켜 이거잖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 되게 면이랑 국물이랑 밥이랑 다 있으니까 특별히 고민할 것도 없고 웬만하면 맛도 보장이 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또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사람 여럿이 모였을 때 먹기 딱 좋죠. 특히 우리 같은 대학생들은 지갑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짜장면을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복선과 가격이 궁금한데 안만 맛있어도 이게 비싸면 일단 안 먹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중국 요리의 장점은 뭐다? 뭐다? 가격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란 짜장이 단돈 4,500원. 그리고 둘이 먹어도 1,000원이 남는 저렴한 가격이죠. 그리고 볶음밥 같은 거는 뭐 6,000원에서 7,000원 선이고요. 오, 진짜 가격 괜찮네요. 요새는 진짜 뭘 먹어도 그냥 돈 1, 2만 원이 훅 나가요. 그래서 진짜 지갑 떨려서 나가기 무섭거든요, 진짜. 그렇죠. 아무래도 깐풍기나 깐쇼새우 같은 건 그런 건 요리니까 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짜장이나 짬뽕, 볶음밥류는 5,000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 맛도 있고요. 맞아요. 점심때는 또 깐풍기 뭐 탕수육, 식사 메뉴 이렇게 해서 1인에 12,000원짜리 런치 메뉴도 있고요. 싸다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격에 요리 3개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뭐 좀 유명하다 싶으면 한 접시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먹어도 별로 배도 안 불러요. 맞습니다. 근데 복선각은 둘이 하나씩 먹고 고량주까지 마셔도 15,000원 정도거든요.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요? 고량주. 고량주.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중국 요리 드실 때는 반드시 중국 술이 있어야 돼요. 양꼬친 칭따오. 이분 또 흥분하셨어. 중국 요리엔 고량주 빼갈. 고량주가 어떤 술이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이경씨. 그냥 중국 술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증류주 중에 하나인데요. 빼갈이라고도 하죠. 어르신들이. 초록색 병에 담겨서 병만 보면 꼭 소주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짜장면이랑 술? 그게 별로 어울리는 궁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언니의 우주가 충분히 넓어지지 않은 겁니다.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고량주가 도수는 사실 굉장히 높은데요. 증류주라서 50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주랑은 다르게 그 알코올에 좀 비리고 역한 그런 맛이 없거든요. 오히려 되게 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좀 비슷한 맛을 찾자라고 하면은 뭐 사과나 배 이런 과일 향이 좀 끝에 나기도 하고요. 나 배 완전 좋아하는데. 좀 신기하다 근데.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또 중국 음식이 약간 기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중국 음식에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느끼한 거 좀 먹고 고량주로 팍 소독하면은 짱이죠. 그리고 이 고량주를 고량주? 네, 고량주를 제대로 먹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1번 복선각에 간다. 2번 노란 짜장을 시킨다. 3번 서비스로 짬뽕 국물 많이 주세요. 4번 고량주를 시킨다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오, 짬뽕 국물이랑 고량주 괜찮은데요? 네. 장난 아니죠. 짜장 한 입 먹고 고량주 한 잔 탁 원샷 하고 이게 내려가기 전에 짬뽕 국물을 한 숟갈 팍 먹으면 진짜 어때요? 이게 되게 진짜 짬뽕 국물은 매콤하고 뜨겁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량주를 쏟아 부으면 내 식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속에서 정말 화끈하거든요. 나 지금 밥을 안 먹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좀 끌려요 저. 특히 또 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신나게 윤영 씨가 말하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근데 진짜 이게 복선각의 하이라이트예요. 짜장이랑 짬뽕이랑 고량주 이렇게 한번 딱 먹어보면 정말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고량주 먹다 보면 흥도 나죠.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가 또 있어요. 뭔가요? 아마 제목은 몰라도 한 번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리미어 감자의 홍콩 반점이라고. 제목만 들어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수도 좀 생소하고. 근데 제목이 일단 홍콩 반점이라고 하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보세요? 네. 홍콩 반점이죠? 여기가 홍콩 반점.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풍림 1차 608호? 풍림 1차 908호요. 몇 동이에요? 몇 동? 몇 동이에요? 동 하나예요. 그러니까 몇 동이냐고요? 동 하나예요. 이 노래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옛날에 되게 막 인터넷에서 막 병맛 노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부금으로 많이 막 깔렸거든요. 거기 홍콩 반점이죠? 짜장돼요? 이런 거. 이거 윤영 씨가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똑같은데. 맛있는 거 뭐 있지? 재밌는 거 뭐 없나 하시는 분들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해피버스데이 TV와 밥상으로 모여라. 윤영 씨는 복성 가게 처음 가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에서 선배 따라서 간 게 처음이었는데요. 그 동문회 좀 전통처럼 그 새내기들 데리고 복성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노란 짜장 맛을 본 거죠. 그때 짬뽕이랑 고량주도 같이? 그렇습니다. 고량주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꼭 드셔보십시오. 아니 근데 그 선배들은 또 복성 가게를 어떻게 알게 됐대요? 선배들 학부생 때 자주 갔었대요. 그 복성각이 역사가 되게 깊은 곳이거든요, 사실. 아, 오래됐나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년이 좀 넘었어요. 이게 50년대 초에 창업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오, 엄청 역사가 깊네요. 그쵸. 아, 그리고 그 화교분이 운영을 하시던 걸 한국 사장님이 이어받아서 30년 넘게 지금 운영 중이시다라고 들었어요. 어쩐지 좀 인테리어가 좀 심상치 않다 생각했었어요. 그쵸, 그쵸. 약간 정말 중국 느낌 이렇게 물씬 나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예전에 그래갖고 별그대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오, 그 김수현 씨 나왔던 그 별그대요? 네네네. 오. 그래가지고 막 입구 쪽에 입간판도 세워놓고 이랬거든요. 도민준이랑 그 천송이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밥 먹었던 그곳이 바로 복성각입니다. 오, 완전 신기하다. 그쵸? 저 드라마 완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오. 맞아요. 소문난 드덕 이준 언니. 근데 되게 신기했겠어요, 윤영 씨. 맨날 가던 곳에 그렇게 연예인이 왔다 갔다니. 그렇죠. 되게 맨날 막 그렇게 점심 저녁 먹으러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곳에 도민준이 강림을 하셨다니 정말. 근데 드라마 보면서는 또 몰랐거든요.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당연히 난 안 가봤으니까 몰랐겠지만. 근데 이 복성각 위치가 어딘가요? 아, 여기 맛있겠다 방송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플렉스 앞에 있으니까요. 여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도로 신촌역에서 연대 정문까지 쭉 뻗은 그 도로가 연세로인데요. 그 도로를 따라서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연대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 되나요? 독약 아시죠? 독수리약국. 그 근처에 할리스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그 맞은편에 스타벅스 커피숍 있고요. 네, 맞아요. 거기. 그 할리스하고 새마을금고 사이에 작은 골목이 있는데요. 그 안쪽을 보시면 대망의 복성각 입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 완전 가깝네요. 그쵸. 아마 도보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복잡하게 뭐 꺾고 들어가야 할 그런 골목 없으니까 찾아가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아, 근데 진짜 신촌이 알고 보면 골목이 꽤 많아서 은근히 길 찾기가 좀 힘들고 복잡해요. 네, 맞습니다. 네, 윤영 씨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짝짝. 여기 몇 시까지 하나요? 영업시간이.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 좀 밥 먹기 늦었나 싶은 때에도 복성각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복성각에서 나오셨나요? 사실 제가 전도사 같아요. 덕분에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진짜 지금 밥을 안 먹은 상태라서 계속 얘기하니까 저 먹고 싶네요. 그쵸. 이제 딱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요. 중국 요리는 사실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근데 왜 꼭 짜장면은 먹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뭐 이사하는 날이나 입학식이나 졸업식 이런 곳 때. 맞아요. 아마 중국 요리 싫어하시는 분도 그런 날에는 아마 드실 거예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 저희 아버지가 배달 음식을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이사하는 날에 며칠 전에 저희 이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짜장면 시키자 이러시더라고요. 맞아. 꼭 통과 의례 같아요. 짜장면 먹는 날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 그날 짜장면 먹었잖아 하는 그런 추억 같은 것도 생기고요. 맞아요. 꼭 거창한 날이 아니더라도 좀 자주 먹다 보니까 기억 사이사이에 되게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이러니까 친구랑 짬뽕 국물 하나, 고량주 하나 이렇게 시켜놓고. 아까 그렇게 찬양하시던 환상적인 콤보 말씀하시는 거군요.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그렇게 딱 시켜놓고 친구랑 뭐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 시간도 되게 훌쩍 가거든요. 도수가 아무래도 높으니까 조금만 마셔도 되게 기분 좋게 취할 수도 있고 음식도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새 좀 뭐 취업 준비다 뭐다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맞아요. 이게 대학생이면 다들 공감할 얘기예요. 정말 진짜 취업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고량주 한 잔, 고민 한 번, 짬뽕 국물 한 숟가락, 고민 한 번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이 술 마시면서 친해진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되게 동감하는 편이거든요. 짬뽕과 고량주를 앞에 놓고 깊어지는 우정, 동기애 뭐 이런 거. 진짜 여러 가지로 복성각이 윤영 씨한테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공강 때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과제하다가 이럴 때? 시키면 빨리 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급하게 먹을 때도 좋아요. 진짜 막 하정우 씨 먹방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짜장면 하면 한예슬이죠. 환상의 커플에서. 맞아요. 나상실, 우리 상실 씨 진짜 레전드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서민적인 음식이고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이라서 그런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진짜 짜장면 많이 먹잖아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평소에 많이 먹는 음식이니까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짜장면 뭐가 있죠? 방금 얘기한 환상의 커플이나 저는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 그 영화요? 그 영화 본 사람들은 아마 다 시켜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김인권 씨랑 조정석 씨랑 나오는 그거죠. 제목도 맞아요. 철가방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김시표 류기 정려원 씨랑 정재영 씨 나오는 거 혹시 네네네. 보셨어요? 보진 않았는데 포스터는 기억이 나요. 이 영화 보면은 짜장면이랑 짜파게티 먹고 싶어져요, 진짜. 윤영 씨는 뭐 생각나는 영화 없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나름 좋아하는 편인데 뭔가 막상 떠오르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 변호인 다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송우석, 그 송강호 씨가 짜장면 먹던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안 본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장면인가요? 그냥 그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쁘고 시간 없을 때 그리고 돈도 없을 때 그냥 시켜 먹는 건데요. 짜장면 뭐 달랑 하나 시키면서 배달하는 애한테 야 군만두는 왜 없냐 단무지 가져와라 막 이러면서. 정말 연기 잘 리얼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아니면 송강호 씨가요? 송강호 씨가요. 근데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괜히 국민 배우가 아닙니다. 정말 그 주조연으로 나왔던 임시완 씨 연기도 되게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영화 얘기 좀 더 할까요, 우리? 그래야죠. 우리 코너 이름도 TV업 밥상인데 우리 신나가지고 너무 먹는 얘기만 했어요. 그런 거 같네요. 다들 변호인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역대 박스오피스 6위의 흥행 성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러 갔었어요. 혹시나 저처럼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변호인은 말 그대로 변호사, 변호인에 대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송우석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제 나왔던 캐릭터다라는 거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들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가방끈 짧고 돈도 없는 세무 변호사 성우석이 탁월한 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대기업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면서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단골 국밥집 아들내미가 국보법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시대의 국가보안법 관련한 일로 잡혀들어간다는 건 사실 다 끝난 얘기다라고 영화 속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잡혀간 아들 진우의 어머니인 순애 씨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들의 흔적을 정말 털끝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저 시대가 이랬겠구나 하고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거 예고편에서 그 장면 본 것 같아요. 아들이 사라져가지고 막 시체 안치소까지 막 뒤지고 그런 장면 맞죠? 아, 네 맞아요. 그 정말 그렇게 막 대사를 치는데 되게 울컥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정부 권력이 굉장했던 시대고 그래서 대항하기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주인공 송우석도 진우의 변호를 맞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면회만 그럼 도와주겠다라고 구치소에 따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문을 당한 진우를 보게 되는데요. 애가 삐쩍 마르고 머리는 덥수룩하게 길어서 사람하고 시선을 못 마주치면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는데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하더라고요. 관객분들도 아마 그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분이 임시완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주조연으로 정말 큰 활약을 하신 임시완 씨 연기가 정말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하고 눈 못 맞추고 벌벌벌벌 떨다가 엄마랑 눈 마주친 순간에 막 엄청 펑펑 우는데 연기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 보고 싶다. 꼭 보세요. 정말 연기 구멍이 한 명도 없는 영화예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마음을 굳히는데요. 제가 경남 사투리는 잘 못하는데 아무튼 제가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걔는 약간 좀 웃기게 지금 말이 좀 나왔는데 되게 경남 사투리로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되게 마음이 엄청 전 쨍했어요. 이렇게 변호인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송우석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모으고 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죠.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사안이 국가보안법이다 보니까 워낙에 중차대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악역인 곽도원 씨와 대치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하이라이트가 몇 부분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인가요? 재판정 씬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이제 뭐 송우석 씨도 나와 있고 강동원 씨도 나와 있는 그런 장면에서 송우석이 엄청 흥분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다 하면서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그 연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래서 진짜 국민 배우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씬에 곽도원 씨가 입 닥쳐의 빨갱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연이어 나오는데 그 연기 합이 정말 멋있어요. 두 배우가 둘 다 눈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몰입이 정말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연기가 중요해요. 그 관객들이 영화 안에 녹아들고 또 그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캐릭터의 이제 그 감정에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연기자의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연기를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그렇죠. 제가 진짜 연기 못하는 배우가 드라마 나오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긴 드라마는 워낙에 또 호흡이 기니까 연기 못하는 사람 자꾸 봐야 되면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정말 변호인은 흠잡을 데 없는 영화입니다. 뭐 송강호 씨, 곽도원 씨 말할 것도 없고요. 조연인 김영애 씨나 오달수 씨 연기도 아주 엄청났죠. 정말 곽도원 씨가 정말 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눈빛이랑 발성이랑 잊을 수가 없는데 재판장에서 정말 송우석이랑 대치하는 장면이 진짜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또 좋았던 게 명대사가 많았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국가랑 국민입니다 하는 그것도 굉장히 멋있었고 임시완 씨가 이제 진우가 극중에 사는 얘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은 거다.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계란은 깨어나 그 바위를 넘는다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정말 영화를 보지 않고 들어도 굉장히 짠한 그런 대사네요. 그렇죠. 진짜 멋있죠. 저는 요새 이걸 되게 공감해요. 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나는 정말 계란보다 못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살아서 취업 관문을 넘으리 이런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수고했어. 저는 여러 가지 명대사들 중에서도 이 영화의 핵심을 담고 있는 한마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기둥 같은 거하고도 되게 비슷한 대사가 있는데 송우석 씨가 하는 대사예요.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저 그 장면은 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것도 되게 멋있어요. 정말 그 송우석 씨가 그 진우 변호인을 자처를 하면서 이제 선배 변호사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 영화가 실제 인물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거라서 뭐 이래저래 말도 많고 하지만 관객이 영화관을 나가면서 기억하셔야 할 건 정말 이 대사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그게 정말 모든 핵심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국가보안법이다, 종북이다 이런 거 다 제쳐놓고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본다면 정말 과거에 많은 게 달라졌을 거고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연기에 대사에 진짜 모든 게 완벽해서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윤영 씨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장면마다의 색감도 좋았다고 하는데 어땠어요? 이게 되게 약간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색감이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약간 빛바랜 느낌도 들면서 뭔가 모를 뭔가 회색조가 좀 껴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분위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럼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그 느낌이 되게 영화에 녹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연출의 디테일도 또 영화를 더 몰입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됐겠네요. 그쵸. 근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요? 저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 약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즐겁게 짜장면 얘기하다가 하필 송우석 변호사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걸 먹는 것 때문에. 네, 맞네요. 국민 음식. 진짜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윤영 씨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제가 중학교 졸업식 앞두고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짜장면 먹었던 기억 때문에 가져왔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우리 방금 했던 이야기하고도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변호인하고요? 네, 뭐 그렇게 막 변호인만큼 거창한 주제라서가 아니라 뭐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변호인을 보고 나면 우리 근현대사라든가 민주주의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졸업이라는 노래를 듣고 나면 내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윤영 씨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아무튼 유진 언니 오늘 처음으로 같이 방송을 했는데 첫 방송의 소감 어떠셨나요? 미니 씨랑 윤영 씨의 노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첫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막 빨라지고 혀도 막 꼬이고 그쵸. 네, 제가 평소에 말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지금도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윤영 씨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추천해드릴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추천해드릴 메뉴를 위해서 오늘도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까요? 어떠세요? 네, 그럽시다. 윤영 씨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요? 뭐 먹으러 갈까요, 우리? 배가 고파가지고 둘 다 혀가 막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 유진 것 언니 한식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하죠. 제가 진짜 맛있는 순두부찌개 집을 알거든요. 있거든요. 그거 먹으러 갈래요? 완전 좋습니다. 순두부도 두부 완전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